seven seasons what the Santa Hot time check it out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너그럽게 살면서 대박을 노린다면 어린 반푸너치 우린 운명의 주사위를 던졌고 한 치유차도 욕난 못했지 I do what you die 살아서 나 깜짝 사람이도 말이도 휘탄 턱시도와 랜드 수스 여비소와 웨딩 굿 근사기 외출 준비 눈다 보니까 꿈이야 난 지금 레이스 중내 주세가 남에겐 bad news Keep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I'm on my way 먼저 끝일게 처음엔 다들 혀를 차고 어리석다 hey yeah 바꾸 노래해 디디라 대대 fight the nose game 대창 대창 대창해라 we hit the jackpot baby Hustling 날려도 난 나이스는 사실하는 캐디 나를 무시했던 놈들에게 복수 대신 악수를 건네네 조심해 넥타이와 손목에겐 목줄 또는 수갑으로 변해가는 행복의 기준 난 인생을 베팅 중 요령 피우다간 이렇게 더 많아져 oh. 자신감 하나면 게임은 끝 기다려 my lady들 Keep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확신감 있게 I'm on my way 먼저 끝일게 처음엔 다들 혀를 차고 어리석다 hey yeah 바꾸 노래해 디디라 대대 fight the nose game 대창 대창 대창해라 we hit the jackpot baby